사람아 그 사람아 무정하구려 Oh. 얼마나 멀까 여보여 여보여 아직 멀었을까 하지 않으려고 애써던 왜 이렇게 나를 웃기나 왜 이렇게 나를 울 didn't.